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높이 들어라 투두의 깃발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김독수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70 1981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수님께서 저직하신 타도제국주의 동맹결성의 역사적 의의와 그 위대한 생활력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두신 자주의 혁명적 기치 타도제국주의 동맹의 강령을 따라 조선혁명이 새롭게 개척되고 승리하여 온 그 역사적 과정을 노래하면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청년 공산주의자들처럼 옥석에 싸워나갈 것을 격조 높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뜻깊은 사상은 전투적이고 장중한 선율에 의해서 훌륭히 형상되고 있습니다. 가요는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널리 풀리보지며 우리 당의 역사적 뿌리와 당이 걸어온 승리적 로정을 깊이 새겨보게 하고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 둘이에 더욱 굳게 뭉치어 주체혁명 위업을 계승 완성하기 위한 오늘의 진군길을 힘차게 다고 쥐어나갈 굳은 기울심을 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서로 노래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순 작사 송동춘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70 1981년에 창작됐습니다. 조선예술영화 조선의 별 제3부의 주제가로서 조선혁명 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주체 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 때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수님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읽어선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 신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주체 사상으로 조선 혁명의 진로를 새롭게 밝혀주신 수령님에 대한 새세대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무한한 신뢰와 한없는 격정, 주체 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시대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옥색에 싸워 나가려는 그들의 충종의 맹세와 불굴의 기상을 격조 높이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박력있고 진취적인 행진곡적 리듬을 타고 폭넓으면서도 옥센 음조를 이루고 환희적으로 힘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노래는 오가자에서 소집된 조선혁명군 지휘성원 및 혁명조직 책임자회의에서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리되 대한 혁명적 방침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며 감격에 넘치어 환호하는 회의 참가자들의 격동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영화의 마감에서 항일혁명투쟁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년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두만강 일대로 떠나시는 장면 등 역사적인 화폭들과 결합되어 올리면서 작품의 주제 사상적 내용을 힘있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